시간이 좀 지나고 계절이 바뀌니까 너 떠난 게 조금 현실같이 느껴져. 머리를 잘라볼까, 휴대폰을 바꿔볼까, 새롭게 시작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어. 잊고 살던 친구들도 만나보고 요즘에는 운동까지 하고 사는데 자꾸만 시간이 남아 정신없이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하는데 자꾸만 미련이 남아. 살아보다가 잊을만 하면 그렇게, 참을만 하면 그렇게, 아프게 지우지도 못하게. 이젠 좀 웃고 살고 싶은데, 그냥 좀 행복하고 싶은데, 아프고 아프고 아프고 또 아프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고 또 그립다.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게 너무 싫다. 이런 게 사랑, 이렇게 아플 거면 두 번 다시 하기 싫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